청주고 떠나시는 님 나를 두고 어디 가나 너와 울빛 그 세월도 님 싣고 흐르는 물이로다 마지 못해 갈았으면 아니 가지는 못하여도 말 없이 바라보다 님 울리고 나도 운다 둘 곳 없는 마음에 가를 수 없는 눈물이여 가시려는 내 님이야 자기를 왜 이러기로세 살펴주소서 하늘이시여